죽여줬으면 좋겠어. 이 시끄러운 침묵 속에서 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는데 세상은 날 이해한 적이 없어. 아니 딱 절반이 모자라 날 헤아려 하지나. I miss me, miss me baby. I miss me, miss me baby. I wish me, I wish me. You are tired, but you are tired.